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봄볕에 몸도 마음도 노곤해지기 쉬운 계절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스러운 분,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 5월 첫 월요일 밤입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베이브 루츠가 부르는 No Woman, No Cry. 테리 윈저 감독의 영국 영화 파티파티에 나오는 No Woman No Cry 오늘 FM 영화 음악의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 폴린 블랙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오리지널은 밥 말리 음악이죠. 그래서 오늘은 베이브 루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의 임정목 씨, 반쪽 유정이와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93학번 모두와 함께하는 시간 되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인천에서 수인 씨는 늘 듣기만 하다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엽서를 쓰고 싶었는데 주소가 한참 동안 안 나오는 순간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때 제가 주소를 불러드렸더라고요. 오늘은 어느 분과 텔레파시가 통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8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갈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 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스무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요셉스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신 영화 빌리티스의 테마였습니다. 이 빌리티스는 누드 사진 작가로 유명한 데이비드 해밀튼이 1977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16살 난 한 소녀가 첫사랑을 겪으면서 성에 눈 떠간다. 이런 그저 그렇고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이 영화에 대해서 예술영화라고 박수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술사진처럼 섬세한 영상과 그리고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영화음악, 이것 때문이겠죠. 이 영화의 음악은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프란시스 레이가 맡았었습니다. 5월 첫 주를 시작하는 FM 영화음악, 오늘은 봄볕이 따스하면 따스한 대로, 봄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 계절에 듣기 좋은 프란시스 레이의 영화음악들과 함께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작은 키의 검은 머리, 이렇게 프란시스 레이는 이태리계 프랑스인입니다. 1932년생이니까 지금 환갑이 조금 넘은 나이죠. 지중해 연안 도시 니스에서 태어났고요. 9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배웁니다. 그리고 14살 때는 이미 연주가로서 인정을 받았죠. 그 후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 진로를 바꿉니다. 대중음악계로 뛰어들어서 샹송 가수들의 반주자 겸 편곡자로 활동하죠. 그 시절 레이의 재능을 특히 높이 평가한 가수가 바로 그 유명한 에디트 피아프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이었죠.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피아프는 자기 노래 편곡, 지휘, 녹음 이 모두를 프란시스 레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당시 43살이던 에디트 피아프와 26살의 프란시스 레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그녀와 함께 살면서 레이는 음악가로서의 기반도 확고하게 굳히게 되고요. 에디트 피아프는 이 프란시스 레이 외에도 많은 남성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조금은 남성 편력이 심한 가수인데요. 이 에디트 피아프와 권투 선수 마르셀 세르단 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 에디트와 마르셀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아방토와 그대 앞에 마마베아의 노래입니다. La fin collée au ventre j'ai poussé la goélande dans les cours et les rues. Avant toi, j'ai connu la violence jusqu'au jour où la chance simplement m'a trouvé. Et pour moi qui fréquentais les bouges, on mit des tapis rouges et Paris à mes pieds. Avant toi, 그대 앞에. 영화 에디트와 마르셀 중에서 마마베아의 노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뉴욕 공연을 마친 에디트 피아프는 세계 챔피언이 된 마르셀 셰리단과 격렬한 사랑에 빠졌었죠. 그리고 셰리단은 49년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클로드 룰루시 감독의 에디트와 마르셀. 이 영화에서 에디트 역은 신인 배우 에브린 픽스가 맡았고요. 세르당 역은 세르당의 친아들이 그 역을 직접 했다고 하죠. 음악은 프란시스 레이였는데요. 어쩌면 그가 맡은 게 참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로서는 단순한 영화 음악 작곡,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영화인 셈이죠. 아코디언 연주가 겸 작곡가, 편곡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보이던 프란시스 레이는 1964년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에디트와 마르셀을 감독했던 클로드 룰루시 감독과 첫 만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화음악계에 뛰어든 것이죠. 영화에서 대사보다는 영상과 음악의 혼합으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클로드 룰루시 감독. 그와 손잡은 레이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음악 세계를 영상에 옮겨놓습니다. 감독과 음악가의 호흡이 완벽하게 일치한 셈이죠. 이 두 사람은 첫 작품 딸과 총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 파리의 정사, Vivre pour vivre, 또 하얀 연인들, 또 사랑을 다시 한번, Un homme qui me plaît, 연인들, Le voyeur, 연인들의 멜로디, 스미, 스맥, 스목, 그리고 꿈을 쫓아서, 안노두이. 아, 이렇게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를 함께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영화들은 소개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음악만은 방송을 통해서 자주 소개가 될 만큼 음악 자체만으로도 인기가 높은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두 사람의 대표작은 남과 여, 이 영화죠. 아내를 잃은 한 남자와 남편을 여인 여자, 이들의 우연한 만남. 두 사람의 깊은 상처와 내면 세계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무채색의 화면 속에서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표현되죠. 자연이 이 두 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은 바다와 또 그 바다를 거니는 두 사람, 그 옆을 지나가는 노인, 그리고 한 마리 개. 정말 말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느낌은 레이의 달콤한 선율과 함께 오랫도록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깐느 그랑프리를 타게 된 것에는 프란시스 레이의 공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죠. 남과 여 중에서 듣습니다. 남과 여, 니콜 코아슬루와 프란시스 레이가 직접 부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정말 언제 추위를 느꼈나 싶을 만큼 봄 햇살이 가득한 요즘이지만요. 이 러브스토리, 이 멜로디만 들으면 눈으로 가득 덮인 센트럴파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쌓인 눈 위에서 애들처럼 눈싸움을 벌이던 그 연인들, 그 행복한 미소, 하얀 입김들, 음악을 들으니까요. 그 미소도 떠오르고 하얀 입김이 떠올라서 금세 약간 서늘한 기분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남과 여로 명성을 얻은 프란시스 레이는 이 러브스토리 외에도 영국 영화 알프스테이 탈주, 한니발 브룩스, 또 진 네글라스코 감독의 미국 영화 헬로 굿바이 이런 영화에서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한 것이죠. 프란시스 레이와 함께 프랑스 영화 음악계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미셸 르그랑입니다. 프란시스 레이와 나이도 같은 이 미셸 르그랑은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가죠. 이 두 프랑스 음악의 대변자들이 함께 손잡고 영화 음악의 진수가 무엇이냐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작품이 있는데요. Le Jeune et les autres. 프로라면 모두 다란 뜻인데 국내에서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알려진 영화죠. 이 영화 역시 클로드 룰루슈가 감독했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영화들과는 달리 촬영 전에 음악이 모두 완성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악 콘티대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카메라도 한 컷 한 컷씩 영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삽입된 추억을 위한 발라드 발라드 포크만 메모아르는 릴리앙 데이비스와 프란시스 레이가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프란시스 레이의 고운 음성이 유감없이 드러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억을 위한 발라드 발라드 포크만 메모아르.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추억을 위한 발라드 포크만 메모아르였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는 우리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 주제음악이 19번이나 반복되는 형식을 갖춘 곡이죠. 영화에서는 미셸 르그랑이 관현악 지휘, 편곡을 맡았습니다. 풀 오케스트레이션에는 레이보다는 르그랑이 한수 위라고 하죠. 그래서 미셸 르그랑의 음악이 화려하고 웅장한 대신에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은 좀 단조롭기는 하더라도 선율은 곱고 아름답습니다. 또 로맨틱하고 감미롭기도 해서 가슴속에 더 오래 남아있기도 하고요. 프란시스 레이는 참 재주가 많은 사람 같아요. 조금 전에는 그의 노래 두 곡을 들으셨는데요. 그가 연기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아코디언을 켜는 장님으로 영화에 처음으로 특별 출연했던 작품 연인들의 멜로디 스믹 스맥 스목입니다. 이 영화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가난하지만 밝은 세 청년의 사랑을 담은 얘기죠. 자, 그 중에서 듣습니다. 연인들의 멜로디의 테마 뮤직입니다. 클로드 럴러쉬 감독과 프란시 레이가 일곱 번째로 호흡을 맞춘 70년도 영화 사랑을 다시 한번 앵어무규마플라이 중에서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장폴 벨몽드는 영화 속에서 영화음악가로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서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를 찍다가 여배우 아니 지랄드와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간에서는 이 영화음악가를 그러니까 프란시스 레이를 모델로 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었고요. 또 엔니오 모리코네를 모델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또 카타르시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영화를 보기도 하죠. 그 감동은 드라마나 훌륭한 연기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영상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주는 감동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그 멜로디랑 함께 펼쳐졌던 영상, 이것을 눈앞에 그리면서 다시 듣는 영화음악. 프란시스 레이는 이 시각적인 음악이 주는 매력 때문에 영화음악을 계속 창작한다고 합니다. 악보는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그 멜로디는 영화 팬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영상이나 드라마랑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화와 음악, 이 두 예술의 감동을 한꺼번에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클로드 럴러쉬 감독과 프란시스 레이 컴비의 최근작이 얼마 전 국내에서도 개봉됐었죠. 라벨리스토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영화는 예술을 비롯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윤회 사상을 따라서 현재에 다시 만나고 또 사랑하는 드라마를 담고 있죠. 레이의 아름다운 음악이 그 2000년의 역사를 하나의 시간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프랭크 체익스필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신 투나잇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3주째나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센트 프로포저. 바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점잖지 못한 제안, 비열한 제안쯤으로 되겠는데요.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작품이고요. 데미 무어,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남의 부인인 데미 무어에게 하룻밤을 지내는데 100만 불을 지불하겠다는 이런 점잖지 못한 제안을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영화가 논란이 되면서도 또 흥행에 성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한 TV 토크쇼에 나와서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이런 대답도 했대요. 여성의 70%가 이런 제안을 받으면 자신은 수락하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여성회에 맞아서 여성 단체들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화 중에 나오는 No Ordinary Lov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샤데이의 음성이고요. 홍동식 PD,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